너는 어느 저녁 골목길 거닐다 낯설은 담벼락 앞 기대어 빗소리 듣고 있었네 축축히 젖어드는 내 품에 너는 안겨 희미한 가로등 불빛으로 빗줄기 바라보면서 외로운